역사적인 평양선언은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25년이 되었습니다. 주체 81, 199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여든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노동당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당수들과 대표들은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평양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70개 정당 서명으로 채택된 선언에 6개월 후에는 142여 개, 1년 후에는 172여 개, 20년 후에는 280여 개 정당이 서명했으며 올해 들어와 그 수는 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